모든 것을 앗아가버린 여인아,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가버린 여인아, 마지막 남은 나의 웃음마저도 송두리째 앗아가버린 여인아, 여인아, 너를 알고부터 슬픔은 시작되었고 사랑을 하면서 이별을 기다렸지. 돌아서는 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맘에 내가 운다 줄리야. 여인아, 줄리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나의 사람아. 나의 가슴을 달래주던 아름다운 너의 미소를 생각하면서 하루에 하루가 더하는 이 순간에도 너만을 못 잊어 내가 운다 줄리야. 여인아, 줄리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나의 사람아. 감사합니다.